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라고 엘버트 허버드는 말하며, 20대인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코코 샤넬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은 과감하지 않은 당신을 모험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나이 든 얼굴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의 분홍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는 되게 횡설수설 한 거가 없지 않아서 되게 창피한데, 오늘은 논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임기응변에 능하라, 공자위남용, 방위, 방유도 불패, 방무도 면어형륙, 이기형 지자처지. 공자는 남용의 사람됨을 이렇게 평하며 그를 조카사위로 삼았다. 나라의 도가 바로잡혀 있을 때 그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다. 허나 나라의 도가 없을 때도 그는 처벌받지 않을 인물이다. 바람을 보고 배를 저을 줄 알았던 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공자가 말하는 유도나 무도는 모두 세상살이의 한 모습이며 우리가 처한 환경이기도 하다. 외부 세계의 혼란은 보통 사람에게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주게 마련이다. 하지만 세태의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이용하면 모진 풍랑에 맞추어 배를 저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세를 즐기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수나라의 총애 받는 신하에서 당나라의 충신으로 변모한 배구도 그런 인물 중 하나이다. 배구는 일생 동안 북제, 수문제, 수양제, 우문화급, 두건덕, 당고조, 당태종 등 모두 세 왕조와 일곱 명의 주군을 섬겼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모든 이들로부터 총애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공세우기를 좋아하는 수양제의 특성을 간파한 그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왕의 야심을 공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온갖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서역의 각국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풍속과 습관, 지형, 민족의 분포와 생산물의 현황 등을 기록하여 서역독이라는 책을 완성했다. 과연 그의 노력은 수양제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황제는 배구에게 상으로 비단 500피를 하사하며 매일 그를 불러 서역의 상황을 묻곤 했다. 황제의 총애를 받은 배구는 곧 황문실왕으로 봉해져 서역 각국의 일을 맡았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10개가 넘는 작은 나라들을 수나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 어느 해 수양제가 서역을 방문하자 배구는 서역 27개국의 수장들을 불러모아 연일 풍악을 울려대며 화려한 연회를 열었다. 그리고 백성을 아름답게 치장시키고 성대한 연회를 베푸는데 아낌없이 돈을 썼다. 이 모습을 본 수양제는 너무도 흡족해하며 그를 응천광록대부로 임명했다. 자신의 계책이 수양제에게 잘 통했다고 생각한 배구는 한술 더 떠 놀이패를 불러 서역 각국의 수장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수나라의 위세를 떨치자고 간청했다. 곧 낙양거리에는 한 달 동안 놀이패에 천막이 세워졌고 성대한 연회가 열려 외국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했다. 물론 놀이나 음식은 모두 공짜였다. 당시 외국인 중 일부 지각 있는 선비들은 그것이 모두 수나라의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한 수양제는 배구를 한껏 추켜 올리며 말했다. 배구만큼 나를 잘 아는 이도 없다.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만 아직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들을 그는 언제나 먼저 내게 말하는구나. 나란 일에 관심이 없는 자라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황제는 또다시 배구에게 40만 냥과 함께 모피와 서역의 진귀한 보물들을 하사했다. 이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된 배구였지만 그로 인해 국가와 백성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다. 배구의 부추김으로 시작된 요동정벌 전쟁으로 수나라는 수많은 인력과 국고를 낭비했다. 또한 백성의 생활은 더없이 궁핍해져 반란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내 수나라 곳곳에서 의병들의 함성이 들끓었다. 수양제는 양주에 갇히고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황제에게서 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배구는 군관과 사졸들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는 아무리 낮은 병졸이라 할지라도 항상 웃음으로 대했다. 어느 날 배구가 수양제에게 간청했다. 배아가 양주로 오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사병들은 더 이상 의지할 곳도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저들이 가족을 이룰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양주의 고아와 과부들이 병사들과 혼사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사롭게 이루어지던 저들의 왕래를 모두 인정해 주십시오. 배구의 제안이 일리 있다고 생각한 수양제는 즉시 이를 허락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말했다. 이 모두가 배구 대인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얼마 후 병사들은 정변을 일으켰고 수양제는 물론 그의 총애를 받던 신하들을 모조리 죽이려 했다. 하지만 유독 배구만큼은 살려주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훗날 그는 우여곡절 끝에 당에 투항했고 당태종은 그를 이부상소로 임명했다. 배구는 이내 당태종이 수양제와는 달리 직언을 서슴지 않는 신하를 신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공정한 말을 내뱉는 충신으로 거듭났다. 당시 당태종은 관리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엄중히 다스리고자 결심했으나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어느 날 황제는 사람을 시켜 성의 경비를 맡고 있는 관리에게 비단 내피를 뇌물로 주었다. 관리가 여느 때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비단을 받자 분노한 황제는 즉시 그를 잡아들이려 했다. 이때 배구가 황제를 말리며 이야기했다. 그가 뇌물을 받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하지만 먼저 재물로 그를 유혹한 것은 폐하십니다. 그런데도 그가 뇌물을 받았다 하여 극형에 처하는 것은 사람을 속여 죄를 덮어씌우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와 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배구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한 당태종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말했다. 배구는 대중 앞에서 남과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인물이다. 겉으로는 복종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과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동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뭐가 어렵겠는가? 배구는 그야말로 바람을 보고 배적기에 능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대단한 지략과 함께 담력을 갖추고 사람의 마음과 세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다. 분명 굳은 날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나의 생활과 사업 그리고 운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진정으로 총명한 사람은 언제나 변화하는 세계에 자신을 맞춘다. 오늘의 공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논어 시리즈로 만나요. 오늘도 좋았던 하루였길 바라며 안녕.